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돌째 즈음에서 1일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조원들의 연대성위원회에서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출연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조국통일 업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6.15 북남공동선언은 조선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힘으로 이룩하는 데서 역사적 리정표로 된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김정은 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노동당은 앞으로도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